조선중앙통신사는 날강도가 받은 응당한 대접,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EU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 회사의 탈세 행위에 대한 3년간의 조사에 기초해서 그의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U위원회는 개별적 회사가 세금 특혜를 받는 것은 EU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애플 회사가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EU의 결정은 저들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강요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받아 마땅한 대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약탈을 국책으로 하고 있는 희생의 날강도 국가라고 하면서 론충은 미국이 떠드는 자유무역이요 뭐요 하는 것들은 다 다른 나라와 지역들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기만 술책이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론충은 미국의 경제정책, 신식민주의 정책은 한줌도 못 되는 독점 재벌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국내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EU로부터 탈세와의 전쟁 포고를 받은 것을 아메리카 제국의 오만한 패권 정책이 세계 도처에서 규탄받고 있는 현실과 결부시키고 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헌장을 비롯한 보편적인 국제법들을 무시한 미국의 대조선 지재 소동도 이 땅에서 전면 배격을 받고 시공창에 처박힌 신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은 저들의 안하무인격의 행위가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랭대와 조서를 받게 되고 더 큰 봉변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